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고 11일 귀국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에서 김영남 동지는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은 다음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조기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습니다.